모솔길 그대가 만들어준 한지기고 하정이 손 잡고 거닐던 오솔길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 루루루루 루루루루 루루루루 생각난다 그 바다 그대가 둘이서 싸던 모래서 파도가 밀리던 그 바닷가도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 루루루루 루루루루 이 꽃반지 외로운 밤이면 품에 안고서 그대를 그리네 하늘에 저 별 루루루루 루루루루 루루루루 저 별